따라 통닭채 친구들 모은 이넘치는 통닭채 통닭채 친구들 모여라 통닭채 시간이다 청아 스파이크와 라이크 그루피와 트리플 애를 쓰다 항상 다양한 매월 수 이집서도 통과되리 저집서도 통과되리 좁고 좁히고 물고 당기고 떨어지고 깨지고 통과되리 친구들 모여라 통과되리 시간 우리 에버 통과되리